꿈이었을까 넓은 것 같아 눈 뜨면 다시 아무도 없는 밤 가만히 난 주문 보긴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나의 속을 널 볼 순 없을까 가만히 모아 보낼 두 손을 변하지 않네요 미친 놈처럼 막장 Wherever you are I know you'll always stay 저 구름이 지나간 자리에 Stay 마른 입술로 너에게 말해 Stay Always Yeah I know you Nigga, how the eight don't you? Could you more got you? We connect to 7G. It ain't the end of the world. The present is shot like the pearl. He got me, pardon me, bruh. Hatch my nigga, no back on the ground. I'm chewing on the corner. Could you on the table that back it? Boy, the star. Some can only non jet. All the dead. Wherever you are, I know you'll always stay. 바람이 지나간 바다에 Stay 굳은 입술로 내게 말을 해 Stay Always